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각계층이 7일 서울에서 공화국을 방문했다는 죄 아닌 죄로 4년간의 억고를 치르고 추록한 로수희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환영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.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파시와 악당들과 끝까지 맞서 분열 세력을 몰아내고 민중이 주인된 세상 자주통일 조국을 기어이 안아올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.